흘러서 눈꼬리를 지나고 귓바퀴를 돌아 연못을 만드니 정말 이별은 한 게 맞구나. 우리가 사랑한 말들, 우리가 설레인 말들, 그게 다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겠구나. 사랑을 시작했던 건 서로가 원한 거지만 이별은 혼자도 할 수가 있었던 거지. 그래도 한동안 아프게 지낼게. 달콤한 추억이 쓸쓸해질 만큼 너의 그 목소리, 너의 웃음까지 꺼내기 싫은 음악이 되게. 우리가 사랑한 날들, 우리가 설레인 날들, 그게 다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겠구나. 사랑을 시작했던 건 서로가 원한 거지만 이별은 혼자도 할 수가 있었지. 내가 사랑했던 너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니까 순간 밀려오는 감정으로 날 아프게 하진 않겠지.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바라봐야 했던 걸 나 후회할 거란 걸 알지만 내게서 멀어지는 걸 가득히 사라지던 널 바라보기만 했던 걸 정말로 미안했었어. 널 다시 괴롭힐까봐 눈물 흘리게 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. 우리들 모두 다 그렇게 돼.